우리가 오늘 묵상한 시편 120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편 120편부터 해가지고 쭉 12절에서 15절 가까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노래들이 시작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들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 시들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그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고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집에서 이제 예배하러 나올 때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수요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맨 먼저 시인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하셨어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부르짖었더니는 과거형으로 쓰였고, 응답하셨다는 것들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을 떠올리시고 감사하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 살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감사하고 있냐면 세상은 거짓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세상의 말들에는 돌아가는 보응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은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것이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속이는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고, 또 그것은 뜨거워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온통 속이는 말과 거짓말만 가득한 곳에 있다가, 시인은 지금 예배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 예배하는 자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가 거짓과 또 속이는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세상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가득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그는 속이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이는 것이 가득하고 거짓말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 말들에는 다 뭐 좋은 얘기들 같고 또 뭔가 대단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엔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또 때로는 속이고 거짓말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감사하고 찬성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인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매색에 머물며 게델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그래요. 이 매색과 게달은 이방 족속들의 이름들을 뜻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었던 게달과 매색의 이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방인 가운데 머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내게 합니다.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것이 복된 것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 내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일이 오늘 시인처럼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화입니까?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더라. 세상은 거짓이 가득하고요. 또한 여러분 보면 전쟁과 다툼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에요. 나는 아무리 화평을 원한다고 해도 세상은 속이고 나에게 싸우려고 하는 곳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서로 싸우고 이겨야 되는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평을 이야기할지라도 사람들은 경쟁하고 비교하며 이기고 싸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곳에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오면 교회 나올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평안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 되고 화평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화평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하는 곳 그런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화평을 보며 기뻐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교회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싸우려 할지라도 교회는 화평을 전해주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근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교회가 더 싸우는 곳이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되라고 부르신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올려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들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 그 하나 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나눠야 되지만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편 120편에 보면 시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난 중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된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는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쟁과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화평하는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싸우다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찬송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오는 자들은 다 마음의 진실함을 담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다르게 평화와 화평의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곳 되기를, 어찌하든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이해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마다 오늘 시편 120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